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중앙미술전 시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미술 작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미술부문 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